하나의 우는 마음을 그 누가 하랴.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.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물질을 마르라. 갈대의 순정. 순정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. 갈대의 순정.